이제 난 빼내버렸어. Shining light 영롱한 너의 모습 Do her alright 갖고 싶어 보고 싶어 반짝이던 날라움 속열병 Step by step 늘 적고만 싶어 Step by step 늘 적고만 싶어 Every day 매일 하나씩 Every way 매번 다르게 너의 자리는 커져가는데 엄마에게 말은 못해도 단전한 내 맘 모든 걸 커져 이제 눈을 떠 내가 너를 찾겠어 Right now 시간은 ticking over time